슬픈 눈빛으로 떠나가는 내게 남긴 사랑이 이토록 소중한데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소리쳐 부르며 나를 바라보며 눈물 짓지만 돌아설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나 그댈 보내고 눈물 짓지만